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어전에 아침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춥더라고요. 장사하시는데 고생 많으시죠? 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 꼬마 손님을 둘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멀리서. 그것도 저 멀리서 데리고 왔는데요. 어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게 하세요. 부산에서 온 박규훈입니다. 아, 네. 그 옆에 학생은? 부산에서 온 박혜진입니다. 아우, 예. 똑똑하네, 아주. 네. 마이크 앞에도 바짝 대고 인사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랑 왔어요? 동생이랑 왔습니다. 동생이랑요? 둘이서만? 아니요, 할아버지랑 같이. 그렇죠. 할아버지랑 같이 왔겠죠. 근데 뭐 타고 왔는데요? 기차 타고 왔습니다. 기차요? 아우, 재밌었겠다. 근데 기차 타고 올 때 지루하지 않았어요? 많이 지루했습니다. 많이 지루했어? 아이고, 그랬구나. 할아버지도 지루하셨겠네. 근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나요? 할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오니까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좋은데요? 방송국을 처음 와봐서요. 그렇죠. 방송국이란데 여기 처음 들어봐봤죠. 그러니까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보여요? 네. 아까 안 올 때보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죠? 네. 자, 그러면은 와서 뭘 했는지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볼까요? 훈이 학생이 와서 여기 성남에 왔잖아요. 성남에서 네. 뭐 재미나는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네,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눈싸움? 눈싸움 누구랑 했을까? 동생이랑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부산에는 아마 눈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눈이 없죠? 아, 가만 있어봐. 이거 훈이 학생이 너무 어른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죠? 사투리도 좀 많이 쓰고. 우리 혜진 양은 뭐 할 말 없을까요? 없어요. 재미나는 일이 없었어요?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오빠랑 같은 건데. 오빠랑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말고 아까 전에 오빠가 말한 건데. 그래요? 오빠가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거 하고 놀았는데요? 눈싸움이랑 눈사람 만들고요. 눈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재밌었겠다. 눈싸움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저요. 그렇겠죠. 오빠가 아무래도. 근데 오빠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오빠가 동생을 막 이겼다는 얘기인데. 아이, 창피하잖아, 그럼. 예, 그러면은 어떤 노래가 좋아할까? 우리 훈이 학생은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소원을 말해봐, 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럼 소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소원 좀 얘기해볼까요?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그리 난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춤의 소리 같은 떨림에 달리에 내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춤의 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체온이. 나는 너의 길 영원한 biggest fa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도 도여정비가 가지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눈의 여신. 그래요 난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너의 판타지를 사랑해. 넌 나의 뮤직 엔지닉 예를 보여줄게. 넌 나의 힘. 네가 가는 소원 사기마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애들 소리, 저기 노래 들으니까 또 즐겁네요. 예, 훈이학 씨. 네. 아, 그러면은 여기 누구네 집에 온 건가요? 고모네 집에 왔습니다. 아, 고모네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고모가 맛있는 거 해줬던가요? 네. 아니요. 안 해줬나요? 네. 아, 미라 국장님 옆에서 안 해줬다고 지금 해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고모가 아마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기다리면은. 예, 그러면은, 부산에서 어떻게 자기소개를 아까 했는데, 그러면은, 누구랑 살고 이제 가족소개를 잠깐 해봐야겠네요. 가족이 누가 있죠? 아빠, 엄마, 동생, 나 이렇게 넷입니다. 어, 넷이요? 넷이 차니까 즐겁긴 하겠는데요. 그러면 부산 또 자랑도 조금 해봐야죠. 부산에 어떤 게 있을까? 부산에는 해운대랑 태종대, 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태진대 가봤나요? 가봤습니다. 태진대도 가보고. 혜진이 형도 그러면 태종대? 태종대 가봤나요? 네. 거기 가면은, 거기가 바닷가인가요? 여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하니까, 거기가 바닷가인지 아닌지 조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자랑 좀 해봐야죠. 태종대가 어떤 곳인지. 그냥 태종대 대학교인가요? 아니요. 그럼 바닷가예요? 네, 바닷가도 있습니다. 바닷가도 있고요. 그러면은 또 생선이 많을 것 같은데 부산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시장이 있을까?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아, 그러게요. 거기 가면 생선이 참 많을 것 같네요. 자갈치 시장 그러면은 누구랑 가봤어요? 아빠랑 많이 가봤습니다. 아빠랑 그러면은 거기 가서 무엇을 사왔을까? 무엇을 봤을까? 문어, 그런. 문어도 봤어요? 문어도 보고. 문어가 어느 말 한 거예요? 오징어 말 할까? 아니면 더 클까요? 더 큽니다. 더 커요? 어느 만큼 클까? 상상이 안 가는데. 여기 선생님은 저기 죽도시장에 가니까, 포항의 죽도시장 가니까, 문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선생님 반만큼 되는 문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보고 한참 구경하다 왔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러면 훈이 학생도 그런 걸 봤다는 얘기 같은데. 큰 거 봤나요? 네. 그럼 혜진 학생. 네. 혜진 학생은 어떤 자랑을 좀 해볼까? 학교에서 재밌었던 일이 혹시 또 있을 것 같은데. 혜진 학생 친구가 많아요? 네. 그러면 남자친구도 있나요? 아니요. 여기 친구들한테 부산 자랑을 자꾸 해야 되는데 좀 많이 해주고 또 여기 친구들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럴 생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친구들을 조금 나중에 같이 좀 이렇게 연결 좀 시켜서 사귈 수 있게 좀 해줘야겠네요. 예. 어떻게 지금 방송해보니까 재밌어요? 네. 네. 이따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재미난 이야기 여기 갈 텐데 생각 좀 해주세요. 살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 사장님 많이 춥지요? 야채 가게 사장님 많이 춥지요 지금? 예. 부산에서 이제 꼬마 손님 둘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많이 쑥스러워하네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쑥스러워하는데 부산 자랑 좀 해보라고 했더니 자갈치 시장. 저도 한번 딱 가봤습니다. 자갈치 시장 이런 곳을 한번 딱 가봤는데 진짜 생선이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그 고등어? 고등어 구이를 골목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먹음직스럽게 막 아주 지지지 소리가 나면서 굽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보더니 기름이 너무 많아. 그리고 결국 안 먹고 나왔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 훈이 학생한테 자갈치 시장 조금 더 물어보죠. 자갈치 시장 갔을 때 아빠랑 갔으면 그럼 뭘 사왔을까요 그때? 문어를 사왔습니다. 문어? 그러면 문어 요리를 집에 와서 해 먹었을 텐데 누가 했나요 그럼 요리를? 엄마가 했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요리를 잘하나 봐요? 네. 예. 아우,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어 요리를 어떻게 해서 먹었나요? 쪄서 먹었습니다. 쪄서요? 그냥 쪄서 그냥 잘라서 먹었어요? 네. 예. 혜진이 학생도 그 문어 요리 좋아하나요? 네. 문어 요리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문어 요리를 발이 많잖아요. 이제 큰 발이 이렇게 그 달려 있는데 그거 이렇게 썰어서 먹을 때 괜찮았어요? 네. 아유, 저기 선생님은 좀 이렇게 좀 징그러웠을 것 같은데. 근데 맛은 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억을 하나 이렇게 재미난 추억도 만들어봐야 되는데 훈이 학생과 혜진 학생은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서울의 에버랜드요. 서울에는 에버랜드가 없고요. 롯데월드가 있죠? 서울랜드랑. 그러면 에버랜드는 저기 용인에 있나요? 용인에 선생님 가봤을 때는 옛날에 자연농원이라고 했을 때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가봤거든요. 80년도에. 그때부터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거기를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겨울에 가서 볼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볼 게 하나 있긴 있을 것 같으네요. 뭐가 있을까? 사파리. 올해가 호랑이 띠죠? 네. 올해가 호랑이 띠니까 사파리에 가면은 백호 이게 흰색 호랑이를 보지 않을까. 아우, 그런 기대도 되는데 누구랑 가보고 싶어요? 고모랑 가고 싶다 그래야지. 고모랑요? 아유, 고모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분명히 또 할아버지도 모시고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혜진 학생. 네. 뭐 재미나는 이야기 없어요? 서울에 왔으면은 뭐 재미나는 이야기도 한 가지 여기 친구들한테 이야기 해주고 가야 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이, 혜진 학생 바보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노래 한 곡 또 들어보죠.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요? 소녀시대 노래 듣고 싶다 그래야지. 어떤 노래를 한번 골라볼까요? 뭐 브라운 아이들 글쎄? 이 노래 한번 들려볼까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시간은 또 뛰고 애들 노래만 자꾸 들으니까 아, 또 시집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어른들 노래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만 더 물어보고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훈양 씨, 네. 여기 친구들이 만약에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어떤 곳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여름에 해운대를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겨울이죠. 그러면 여름에 되면은 해운대. 그 해수욕장이 바닷가 이렇게 모래가 쫙 깔려 있는데, 아, 멋있죠, 거기가. 네. 그러면 훈양신도 거기 가봤다는 얘기인데.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어요. 그곳에 가면은 수영도 하나요? 네. 수영할 줄 알아요? 네. 선생님은 수영을 못해가지고 아직 수영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혜진이 학생은 어떻게 수영할 줄 아나요? 네. 수영복 입어봤어요? 네. 좋겠다. 선생님은 수영복도 한 번 못 입어봐가지고 이 나이에 한 번도 못 입어봤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용기가 없습니다. 수영복 입을 용기가 없어서 수영복을 입지 못해요. 그럼 내년에는 조금 운동을 좀 해서 수영복을 한번 입어볼까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네요. 그러면 훈이 학생. 네. 여기 와가지고 재밌는 일 있어요?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 있어요? 네.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요? 좋지요. 걷기 운동하면은 뱃살이 들어간다는데 훈이 학생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조금 살 빼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야 될 것 같으죠? 네. 그러면은 밤에 이렇게 걷는 게 그 운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혹시 편식을 하지 않나요? 훈이 학생은? 편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조금 합니다. 조금 한다. 그래서 조금 체격이 조금 크군요. 그러면 편식은 조금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칠 의향이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고칠 것 같아요? 조금씩 먹어보면서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골고루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몸 균형이 거의 골고루 가서 이렇게 이제 체격이 좀 이쁘질 텐데. 혜진 학생은 반면에 아주 좀 날씬한데요. 혜진 학생 편식 하나요? 네. 그럼 혜진 학생은 또 그럼 골라 먹는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걸 먹어요? 고기. 고기를 잘 먹는구나. 그래도 살이 안 찌면 참 좋은 건데 그럼 오빠랑 아주 다르네요. 오빠는 편식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살이 좀 쪘다. 또 동시에 혜진 학생은 날씬한데 편식을 해도 살이 안 찐다. 아주 좋은 건데요. 오빠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며칠까지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있을 겁니다. 방학 동안요? 방학 동안 그러면은 계약을 언제 하는 거예요? 2월 8일에 합니다. 2월 8일. 훈이 학생, 원래 사투리를 안 쓰나요? 사투리를 쓰면 참 이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서울말씨를 좀 배워갈까? 그래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연습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혜진 학생은 사투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혜진 학생. 네. 사투리 많이 쓰죠?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듣기에는 사투리를 아주 많이 쓰고 있어서 아주 귀여워요. 그게. 여기 친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여기 학생들, 여기 친구들도 좀 사귀어보고 싶고 이럴 텐데 친구들 사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같은 또래? 네. 예, 같은 또래 친구 만나서 이제 부산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친구들 이제 편지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고 싶죠? 편지도 하고 싶고 그렇죠? 네. 예. 우리 여기서 마이클 잭슨 노래 하는 곡 듣고 가요. 좋죠? 네. 빌리진 한번 꼭 듣고 가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노래 오랜만에 들었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오래도록 좋은 노래로 많이 좀 남겨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예, 훈이 학생. 네? 네. 어떻게 마이클 잭슨 노래 들으니까 아주 신이 나죠? 네. 춤도 추는 거 봤는데 춤도 잘 출 것 같아요. 춤도 잘 추나요? 잘 추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 추는 편은 아니다. 지금 신나가지고 막 손 흔들고 막 고개 흔들고 하는 거 봤는데 그래서 저까지 여기 선생님도 아주 신났어요. 덕분에 혜진 학생도 오빠 따라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수줍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럼 후리 학생. 네? 여기 친구들한테 후리 학생이 그 책 읽었던 거 어떤 책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 소개해 줄 책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럼 책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죠? 네. 그래도 책 읽는 거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아 나는 이런 게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소개 좀 해볼까요? 시골밥 서울밥이라는 책이 재미있었어요. 어머 그런 책이 있었어요? 시골밥은 어떤 걸까? 그리고 또 서울밥은 어떤 게 또 서울밥일까?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시골밥에 대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에서 왔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밥을 먹었는데 서울밥보다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 아,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후리 학생은 어떤 밥이 맛있어요? 잡곡밥 좋아해요? 아니요. 아, 그래서 편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앞으로는 후리 학생도 이제 나물이나 이런 야채 같은 거 좀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네. 많이 먹을 거죠? 네. 그 편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혜진 학생은? 네. 나물 좋아해요? 아니요. 그럼 고기 반찬만 좋아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고기 반찬도 안 좋아하고? 아, 고기 반찬도 좋아하고. 그리고? 김치도 좋아하고. 아!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를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럼 김치도 우리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떡? 아, 예. 떡도 들 수 있고, 또. 또 그보다 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 또 있죠? 떡국? 아! 그러면은 훈이 학생과 혜진 학생은 우리 된장을 모른다는 얘기 같은데. 된장찌개 좋아해요? 네. 그래요. 된장찌개랑 또 김치랑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이죠. 앞으로 그 음식은 훈이 학생도 많이 먹을 거죠? 네. 예. 여기 친구들한테 여기 좀 자랑 좀 많이 해야 하는데 할 게 없나 봐요. 그렇죠? 네. 에이. 예. 그러면은 노래 또 한 곡 듣고 가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지휘 들어간 노래 좋아해요? 시들어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오늘은 난 카페에서 여자한테 얼굴에 물을 맞았대 어제는 난 골목에서 어떤 남자한테 발로 걷어차렸대 누가 내가 no lie 내 소문은 무성해 수많은 눈들이 너무 무섭네 이젠 뭐 이 정도는 웃었네 예전엔 울기도 많이 울었네 그럴수록 이들은 더 부풀었네 생각은 길게 말은 줄였네 세상은 내 인생 울었네 Because you're cool cool Yes I am cool cool 어쩌면 즐길 수도 그래 재밌을 수도 yeah. 심심한 세상 하나로 즐거워진다면 Superman, Batman처럼 EXO, Gossip Man. ABCD Radio MP3 Hot News Magazine까지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거리 나갑니다 오늘부로 기자님들의 팬은 불이나 실시간 검색 순위가 보이나 많은 네티즌 손가락에 놀이가 사태는 심각해 위사 우리나라 내 뜨거운 냄비 눈 깜짝하면 식을 테지 유행 두렵대 품행 zero도 맞대 Because you're cool Yes, I am cool, cool. 어쩌면 즐길 수도 그래 재밌을 수도 Yeah, 살기 힘든 세상 하나로 위로가 되신다면 Superman, Batman처럼 EXO, Gossip Man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죠. 한 시간에 금방 지나가는데요. 우리 후리 학생. 네.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야겠네요. 후리 학생의 가장 좋은 장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혜진 학생도, 여기 친구들한테 자랑 하나 하고 끝내야겠네요. 훈이 학생. 네. 자기 자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장래에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장래 희망. 장래 희망 경찰관입니다. 그래요? 경찰관이 되겠다. 아주 좋은 일인데요. 예, 장래 희망이 경찰관이 되려면은 아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이렇게 뭐라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꼭 경찰관이 되길 바래요. 그럼 혜진 학생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혜진 학생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여선생님인가요? 네. 근데 여선생님이 아주 좋아 보였나 본데요. 네. 선생님 좋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되고 싶었나 보네요. 좋겠다. 여기 선생님은 옛날에 어떤 게 되고 싶었나 하면은, 처음에는 선생님. 그 다음번에는 간호사.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바뀌면은 대학 교수. 막 이렇게 꿈이 자꾸 바뀌었어요. 후리 학생도 꾸준히 경찰관이 되고 싶을까요? 네. 예, 그 꿈 꼭 이루길 바라요. 혜진 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 꼭 되길 바라요. 네. 예, 훌륭한 선생님 되실 거죠? 네. 예. 우리 이제 한 시간 동안 여기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인사를 여기서 두 학생 인사를 먼저 하고 끝내기를 하죠. 훈이 학생 즐거웠어요? 네. 네. 인사를 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혜진 학생도 안녕히 계세요. 예, 아주 깜찍한 초등학생 두 학생을 제가 데리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멀리서 부산에서 왔다 그러길래 여기 또 사투리도 좀 들려줄 겸 그랬는데 후리 학생이 조금 딱딱하게 사투리를 좀 안 쓰네요. 평상시는 사투리 잘 쓸 것 같은데 많이 수줍었나 봅니다. 예, 우리 여기서 저도 이제 인사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눈이 온다고 하죠. 개인 지금 눈을 골목마다 다 싣고 갔어요. 포크레인을 이제 파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다 이렇게 조금 많이 치웠더라고요. 근데 또 눈이 온다 그러면은 아유 걱정입니다. 다니실 때도 위험하시고 그리고 멋져록 건강 잘 조심하시고 또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노래 들려주는 시장의 박신명이었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 들려와 나 마음 곁에 저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